사이에 어둘까 봐 없이 시작해요 서른 없이 집은 사양할게요 Back up back up 이대로 좋아요 Balance balance It's me 나예요 다를 거 없이 요즘엔 뭔가요 내 가슴 탐색하는 불빛 Scanner scanner 오늘은 몇 점인가요 Jealous jealous 쟤는 대체 왜 저런 옷을 좋아한담 기분을 알 수 없는 내 표정은 뭐람 내가 달라진 건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가 걱정요 자꾸 참 Yellow C-A-R-D 쉽지, right? Yellow C-A-R-D